캐나다 구스 51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곳 런던 날씨가요? 좀 이상해졌어요. 지난주에 이틀 연속 작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한 1년에 한두 번 뭐 볼까 말까 한 우박이 지난주에만 두 번 연달아 쏟아졌는데, 이게 손톱만한 그 굉장히 작은 우박이라서 뭐 밖에 세워놓은 차량이나 뭐 집 유리를 뭐 파손시킬 정도의 그런 위력은 없어요. 근데 한번 내릴 때 이게 거센 바람이 또 동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한 1, 2분 정도 있으면 또 다시 또 해가 또 쨍쨍이 나고 뭐 그런 패턴인데, 우박이 쏟아지는 그 1, 2분 동안은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 소리가 요즘 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런던 인근에서 좀 캐나다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는 토네이도 또 작게나마 그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고, 오히려 저쪽 밴쿠버 쪽 서부는 또 겨울이 또 추워지고 길어지고 해서 한때는 정말 그 기후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서부 그 밴쿠버 쪽이라고 해서 이 기후적인 그런 장점은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요즘 날씨는 워낙 또 변덕스러워서요. 또 하루에도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글쎄요, 한국은 비가 한번 오면 뭐 하루 종일 오거나 아니면 반나절 정도 오거나 뭐 이런 패턴 아닌가요?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비가 하루 종일 그렇게 쫙쫙 내리거나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고요. 잠깐 내렸다가 갔다가 또 갑자기 또 쏟아졌다가 뭐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그런 게 이 캐나다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날씨는 뭐 한 25도 안팎이라서 뭐 외출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 요즘에 이제 아내랑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 가까운 공원 한 시간 정도 걷다 오는 이런 운동인데요. 오늘도 한창 잘 걷던 중에 갑자기 또 비가 쏟아져서 아예 그냥 우산을 하나씩 들고 운동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국 런던도 아니고요. 그냥 여름맞이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1년 동안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뭐 급속히 빼면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요요 현상도 있고 해서 한 달에 1kg씩만 빼자, 그렇게 천천히 부작용 없이 한번 가보자 해서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부담 없이 뺀 장기간 장기 계획을 세워두고 조금씩 빼는 거라서 뭐 몸에 무리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요, 요요도 없고 한 십몇 킬로를 정확하게 1년 동안 뺐어요. 그래서 뭐 2017년 들어와서 계속 하던 거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빠지고 나면 더 운동을 하고 뭐 다이어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법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해도 더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 나이 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현재 그 체중을 유지하고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근력 운동, 근육을 키우는 그런 뭐 아무래도 좀 이제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서 좀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으로 좀 변화를 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그집 앞에 체육관이라도 등록을 해서 꼬박꼬박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집에다가 이렇게 역기나 이런 거또 갖다 놓고, 글쎄 갖춰놓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래서 나이 더 먹기 전에 근육도 좀 보기 좋게 키워놓고 한번 그렇게 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이크님이 쿠바에 이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다녀오셨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좀 실망스러우셨다고 해요. 저는 작년에 마이크님이 쿠바에 다녀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펌프질을 하셔서 올 5월 달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너무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곳이라고 하셔서 다녀오셔서 괜찮으면 저희도 따라서 한번 또 가볼까 했는데, 좀 실망스러우셨다는 그런 평가를 내주셨어요. 쿠바에 비해서 비용은 늘었는데 이 리조트 퀄리티나 뭐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쿠바보다 좀 못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쿠바가 최고라는 얘긴데요. 평가가 워낙 박해서 당분간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기대는 접기로 했고요. 저희는 내년 좀 추울 때 봄쯤 쿠바에 한번 다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정말 대만족이어서요. 일단 한번 다녀온 데라서 또두 번째 가보면 뭐 처음에 좀 약간 좀 어리버리하면서 적응하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다음에 가면 뭐 그런 거 없이 일주일 내내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CIA가 관타나모 수감 시설에서 이 테러리스트들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할때 레드 칠리 페퍼스 노래를 사용했다고 이게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고 해요. 최근에 이 레드 칠리 페퍼스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저로서는 그냥 신선한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 중동 출신 테러리스트들한테 이 미국의 하드 이제 그런 펑크한 아주 펑키한 그록 음악을 엄청난 볼륨으로 하루 종일 틀어준 모양입니다. 저뭐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크게 틀어놓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것 같지만, 너무 이제 정말 24시간 쉴새 없이 그 스피커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그래서 정말 뭐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인간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좀 다른 방법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방법 같지만, 그야 뭐그 틀어주는 음악의 광 팬일 경우는 고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주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말 뭐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겠죠. 이 멤버들 인터뷰를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역겨웠다고 얘기들을 해요. 자기네들의 음악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그거를 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 CIA의 행태에 굉장히 분노를 하더군요. 이 기상천외 고문 방법에 정말 다들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들 방학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캐나다에 이제 촌지라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학년이 끝날 때마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는데, 1년간 그래도 잘 가르쳐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꼭 하더라고요. 이게 뭐 조촐하게 초콜릿 같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개 보면 카드에 상품권 같은 걸 넣어서 건네는 뭐 그런 게 가장 무난해 보여요. 대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애들 그 학교에 아침에 등교할 때 떨어뜨려 주려고 하니까 그 이제 애들 등교 챙겨주는 이제 선생님들 계신데 앞에 선물들이 좀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전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개 뭐 주류 판매점 LCBO에서 파는 이제 그 상품권 카드나 뭐 책이나 뭐 이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디고 카드, 캐나다 국민 커피숍이라고 할 수 있는 팀 홀튼스 카드, 또 굉장히 무난한 선택일 수 있는 스타벅스 카드, 뭐 이런 상품권 카드가 선물용으로 좀 인기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카드를 이제 사와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작성한 카드에 넣어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뭐 캐나다는 이제 또 그렇게 학년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자주 가는 영화 정보 사이트를 보니까요, 이 영화 엑스맨 시리즈 있죠. 새로 나오는 이 영화가 엑스맨 다크 피닉스라는 영화 같은데 이 캐스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한가운데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촬영을 하는 모양이죠. 아니면 뭐 카메오로 캡틴 캐나다 뭐 이런 뮤턴트 캐릭터로 출연을 하는 것일지도 있겠는데, 뭐 워낙 이 외모가 되고 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고 해도 뭐 놀라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트뤼도 총리가 요즘에 이 북한의 2년째 억류 중인 한빛교회, 토론토의 한빛교회 임현수 목사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안 쓴다, 소홀하다는 지적을 좀 받고 있어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최근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더 높은데, 임 목사 가족과 교회 측은 트뤼도 총리가 직접 김정은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생물교회인가요?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 또 제가 가졌던 입장이 지금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갖게 된 입장과 동일한데, 억류된 자국민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죠. 뭐 그거는 뭐 이유에 어떻게 됐든 당연한 일입니다만, 아무리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품고서 방북을 해서 가서 실제로 좋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좋은 선의를 가지고 들어갔다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북한에 또 그것도 이제 정부가 그토록 경고를 하는데도 굳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좀 화를 자초하는 그런 종교인이나 신앙인들, 또 사실 문제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참사죠. 근데 당연히 그 교회 측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달려들어서 말려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뭐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 입장은 일단 정부는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확실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발벗고 나서야 하는 거고요. 이 종교인들이나 이 신앙인들 이제 그게 뭐 전도의 목적이든 아니면 정말 인도주의적인 좀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좋은 뜻을 품고서 계획을 했다고 해도 이 북한 같은 곳에 그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그래서 화를 자초하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뭐 이거는 그 가족들의 그 정신적 고통이나 이 또 정부에서 드리는 노력이나 또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제 그 국민들 모두한테도 이게 뭐 다 좋을 게 없는 일이다 보니까요. 좀 조심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방금 전 저 신문 보니까 이제 캐나다 런던이 이제 축구 도시로 거의 뭐 확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런던이 한 10위권 되는 도시인데 지금까지 런던이라고 하면 이 숲의 도시 그리고 이 교육 도시 뭐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캐나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축구의 붐, 그 열기, 축구 커뮤니티의 그 활성화된 그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지금 한창 축구 시즌이라서 거의 뭐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 나가보면 온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또 축구장에 유니폼을 다 챙겨 입고서 뭐 다양한 연령대 축구팀들이 시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도 이제 둘 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뭐 녹지가 많아서 이제 숲의 도시다 그리고 교육 도시다 이제 이런 좋은 수식 앞에 또 하나 축구 도시 뭐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붙게 생겼는데 전 좋다고 뭐 봅니다. 이게 뭐 런던이라는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제 아이들 이 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또 멋들어지게 유니폼 차려입고서 운동할 수 있게 축구는 반드시 필수로 가입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뭐 영어 배우고 친구들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 뭐 당연히 체력 단련에서 좋고요. 비용도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요. 뭐 장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라서 꼭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캐나다 구스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제 마데맨님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캐나다 이민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하시네요. 공무원이라니 정말 그래서 포기하고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영주권 취득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이제 캐나다 이민에 좀 적극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사스케치완주에서 이제 워킹 비자로 일 좀 하시다가 영주권 취득을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뭐 공무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시다고 해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순전히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뭐 아이들 교육이든 아니면 아이들의 웰빙이든 뭐 뭐든 간에 뭐 정서적인 뭐 그런 뭐 발달이라든지 뭐 좀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절대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요즘은 많이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보다는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시설, 프로그램 모든 게 다 뭐 급식까지 정말 뭐 엄청난 그런 업그레이드 이룩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한두 가지 이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구체적으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애들 한창 이제 뛰어놀 아이들 지금 그 여기서 그냥 풀어놓고서요 마음껏 뭐 놀아야 될 나이는 실컷 놀게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한테는 또 그만큼 또 본인이 하는 만큼 이제 성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이 공부 스트레스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나중에도 계속 남는 그 트라우마로 또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만 요즘 또 이제 영주권 취득이 또 그 문턱이 좀 높아진 좀 그런 상태예요. 이게 높낮이가 자주 바뀌는데 온타리오주나 BC주처럼 좀 몰리는 곳 아니고 말씀하신 사스카츄완주나 알버타 아니면 저쪽 동해안 쪽에 약간 좀 외진 곳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는 동네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인구가 너무 적은 탓도 있지만 뭐 이민자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고 자꾸 이제 유입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그 조건이 많이 좋을 겁니다.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일단 가셔서 영주권 취득 후에 뭐 온타리오나 뭐 이런 쪽으로 오셔도 되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저도 좀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여쭤보고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마데맨님 감사드리고요. 캐나다 소식 좀 알려드리면요. 캐나다 물가가 캐나다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밴쿠버가 지목이 됐습니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가 전 세계 209개 도시의 주거, 교통, 식품, 의료, 가정용품 등 200개 이상 품목의 물가를 비교한 분석 결과인데요. 도시 생활비 주요 도시에서 이제 생활비를 지출하는 그 순위로 1위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홍콩이고요. 도쿄, 취리히 이런 순이었어요. 지난해 15위였던 서울은 6위로 쫙 올라갔네요. 물가가 가장 비싼 10대 도시에 포함이 되는 오명을 또 하나 얻게 됐습니다. 이 순위에서 밴쿠버는 107위로 비교적 낮아 보이죠. 하지만 이제 전년 순위가 142위였다고 하니까 1년 새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는 뭐 예상대로 토론토고요. 전 세계 순위는 119위. 그리고 이 밖에 몬트리올이 129위, 캘거리가 143위, 오타와가 152위였습니다. 런던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부모가 비만이나 과체중일 경우에 자녀 역시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확률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이제 각종 질병의 발병 확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모가 신체 활동을 20분 정도 하면 자녀의 신체 활동은 5분에서 10분쯤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잠시 녹음이 끊겼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비만과 과체중.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부모가 신체 활동을 20분 하면 자녀의 신체 활동은 5에서 10분 증가하고 부모가 하루에 1000걸음을 걸으면 자녀는 200에서 350걸음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앉아있는 시간 역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0년까지 성인의 60% 정도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모의 비만이 자녀에게도 대물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캐나다 건강 측정 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캐나다 성인과 어린이 비만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 캐나다 어린이의 3분의 1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중한10% 정도만이 하루에 60분 동안 중간 단계 이상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시는 교민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 정부가요,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서 쿠폰북인 펀패스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 할인권을 사용하면 온타리오주 일부 명소 방문 시 성인이나 시니어 동반 초등학생 어린이 2명까지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 할인권은 6월 말부터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입장 할인권에도 주립공원 주차비, 5달러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 340달러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쿠폰북은 참여하는 교육청에 한해 학기 말에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청과 우편번호를 입력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는 ontario.ca/funpass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쿠폰북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들이 열거가 쫙 되어 있는 그 사이트를 봤는데 갈 만한 데가 꽤 있어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주립공원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몇개 소개해 드리면 온타리오주 중부에서는 맥마이클 캐나다 미술관, 그리고 세인트 마리 어몽 더 휴런즈, 그리고 토론토에서는 온타리오 미술관, 온타리오 과학 박물관, 그리고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이렇게 좀 크고 굵직굵직한 그런 곳에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는 노을스 과학 박물관, 그리고 포트 윌리엄 역사 공원, 뭐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요. 온타리오주 중남부 쪽을 보면 왕립 식물원,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쪽에는 나비 농장, 올드포트 이리, 뭐 이런 곳도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록밴드 유투의 프론트맨이자 보컬인 보노, 그리고 기타 치는 디 엣지, 이두 명이 다음 주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히 노래를 한곡 부르고 간다고 합니다. 건국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달랑 한 곡만 부르고 간다고 하네요. 공연 후에는 곧바로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제 공연장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그날 공연과 성대한 기념 행사를 보기 위해서 4만 5천 명도 아니고 무려 45만 명이 국회의사당을 찾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지났네요.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조슈아 트리 그 앨범 발매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유투가 가졌었죠. 토론토에서 이제 공연 보신 캐나다 팬들이 요즘 유튜브에 그 공연실황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들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유튜브에 공연을 직접 보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언젠가 뭐좀 한물 간 밴드 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런던 버드와이저 가든에도 한번 들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캐나다 15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뭐 별의별 설문을 다 하네요. 이 캐나다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묻는 질문에 캐나다인 25% 정도가 자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그러니까 건국 150주년을 맞아서 1,003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정체성과 그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유에 이어서 고향이라는 단어를 캐나다를 떠올리게 하는 낱말로 많이들 꼽았네요. 20%가 고향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기회, 평등, 다문화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상징 동물로는 비버와 캐나다 구스 등이 80% 수준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름 캐나다 구스. 그래서 아무래도 비버랑 캐나다 구스가 뭐 80%가 아니라 그 이상 받아도 이상할 게 없죠. 캐나다 아마 가장 먼저 뭐 떠오르는 동물이라고 해봤자 뭐 별 게 없으니까요. 이 토론토 프로야구팀 이제 블루제이스의 이름 때문에 블루제이라는 그 새를 꼽는 사람도 물론 적지 않았겠지만 블루제이라는 새를 직접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런던에서 한 두어 번 그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봤을 뿐인데 이게 흔한 새가 아니라서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 가운데 물론 그 캐나다인 유명 인사를 얘기하죠. 유명 인사 가운데 저녁을 함께 먹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는 질문도 해봤는데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택한 응답자가 8%로 가장 많았고요. 퀘벡 출신의 가수 셀린 디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뒤로 존 A. 맥도널드 초대 총리 그리고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도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발명품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으로는 전기 오븐 그리고 아이맥스 영화 스노우모빌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 아이맥스 영화가 캐나다 발명품인 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스노우모빌은 뭐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이맥스 영화는 의외고요. 전기 오븐도 좀 의외네요. 흔히들 쓰는 전기 오븐이 캐나다에서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성전환 수술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이 온타리오주 보건장관이 온타리오주에서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토론토 여자대학병원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퀘벡이 유일을 하다고 하네요. 성전환 수술 비용은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OHIP이죠.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영주권자 이상은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타리오주 정부가 2018년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1.8%로 제한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주택부는 온타리오주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토대로 한 최대 인상률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25만여 명 정도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유닛이나 상용 부동산, 요양원, 공공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소유주들도 개보수에 많은 돈을 좀 썼을 경우에 증빙 자료를 소유주 세입자위원회에 보내 승인을 받으면 최대 인상률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 구스 51회 1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생각보다는 뭐 뉴스거리가 많지 않았네요. 아마 다음 주에는 캐나다 데이, 뭐 건국 150주년 해서 굉장히 뭐 많은 일들 벌어질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런던 지역에 8명의 노인을 인슐린을 주사해서 연쇄살인한 그 간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범인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25년 동안은 가석방이 절대 될 수 없고 아마 그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뭐 사형제도가 없다 보니까요, 캐나다는요. 아무래도 종신형 정도 선고되면 그게 아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걸로 봐야겠죠. 아무튼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관심이 가는 뉴스거리입니다. 네, 캐나다 구스 51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